응? 무슨 일이야, 엘소드? 심각한 얼굴을 하곤. 있잖아요. 어제 엄청 무서운 꿈을 꿨어. 무서운 꿈? 악몽 말이야? 어떤 꿈이었는데? 그게 꿈에 페르키사스가 나왔어. 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악몽인데. 그래서 어떻게 됐어? 페르키사스가 갑자기 나에게 레이븐 형의 옷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네 옷이냐고 물었어. 그래서? 아니라고 했더니 정직한 어린이라면 상을 주겠다고. 뭘 줬는데? 자기 옷에 여벌을 줬어. 알고 보니까 옷장에 똑같은 옷이 한 100벌 있더라고. 100벌이라니! 소녀도 한번 입어보고 싶사옵니다. 실은 그분이 입은 옷 꽤 예쁘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도요. 한번 만들어라도 볼까요? 쟤, 난 진짜 무서운 꿈이었단 말이야. 정말 어제 무슨 날이었나요? 저도 악몽을 꿨거든요. 응? 어떤 꿈? 세상에, 제 엄청난 마법이 모두 사라져서 엄청 약해진 거 있죠. 변신을 못해서 울 뻔했지 뭐예요. 아이샤는 원래 약하잖아. 물론 최강은 나지. 야! 아, 내가 뭘! 거기서 하지 못해! 아이, 그만들래 좀. 이쯤 되니 어제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아닐까? 실은 어제 나도 배가 고픈데 먹을 게 고기밖에 없어서 너무 괴로워하다가 깼거든. 고기는 싫다고. 저는 별일이 없었지만 이브가 궁금하긴 하네요. 뭐, 이브도 꿈을 꾸는지 궁금하고 악몽을 꾸는지는 더 궁금하고. 저는 꿈을 꾸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수면 모드시 종종 과거 데이터가 랜덤으로 자동 재생될 뿐입니다. 그게 꿈 아니야? 그래서 어제 재생된 데이터가 있어? 있습니다. 엘소드가 모든 분들의 점심 식사를 먹어치우는 장면이었습니다. 확실히 그건 사실이잖아. 역시 이분은 있던 일로만 꿈을 꾸나 보네. 꿈이 아니라 데이터 랜덤 재생입니다. 그리고 나선 엘소드가 10배쯤 커져서 옆에 있던 월리의 비공정을 붙잡아 하늘로 던졌습니다. 사실이 아니잖아. 여러분! 드디어 잡았어요! 처음 무슨 일이야? 얼마 전 제가 이금방울 순찰하다 특이하게 생긴 만화이터를 놓쳤는데요. 조사해보니 꿈을 먹고 악몽을 넣어두는 변종이 있다더라고요. 어제 꿈자리가 이상하다 싶어 주변을 찾아보니 아니나 다를까 이 녀석이 숨어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 때문에 악몽을 꾸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은 어젯밤에 괜찮으셨나요? 뭐야? 그럼 정말 악몽이었어?